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는데요. 열 가지 우리의 목회자의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제가 열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네 번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Entonces, en página 4.5, 10 ayudas para la oración efectiva. Estamos viendo hasta hemos visto sobre el número 4 y en número 5 vamos a entrar.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Entonces, hermanos, no olviden a orar por nuestros compañeros. 특히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 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Especialmente pastoras. Ore mucho por su pastor, a su esposo.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아내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Quizás depende de la oración de las esposas, depende el éxito de un pastor.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회자들의 그 사모의 기도 때문입니다. Hermanos, en iglesia coreana también muchos esposas del pastor, pastora, oran mucho por su esposo.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사모님들은 다 철회합니다. Por eso casi normalmente en viernes las esposas hacen vigilia. 여기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Aquí, pastora o esposa del pastor, si están aquí, por favor que levanten la mano. 사모 되신 분. 예. 여보, 어디에 있고. 오늘부터 금요일 밤은 철학 기도하십시오. Entonces ustedes cada viernes tienen obligación a vigilia. Tienen que orar por su esposo. 남편의 설교가 달라질 것입니다. Entonces va a notar que el sermón de su esposo va a ser diferente.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Ambiente de la iglesia va a cambiar.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의 존경심이 이제 살아납니다. Entonces va a haber respeto hacia ustedes. 교인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Porque los miembros quieren ver imagen del pastor o pastora. Imagen de oración.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Y por eso, si pastor y pastora, cuando se dedican a la oración, también iglesia va a enfrentar, va a experimentar avivamiento.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Entonces, número 5 es orar durante el día. 기도는 물론 어떤 공간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La oración no está limitado por nuestro tiempo y lugar, espacio. 아침에 여러분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Por la mañana usted caminando puede orar. 또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Mientras manejando puede orar.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Entonces, cada momento hay que tener comunión con Dios.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Número 6 es que en vez de oración, Dios nos va a dar el poder.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Nosotros debemos orar en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Orar en Espíritu significa nosotros no oramos por mi propia voluntad, sino por voluntad del Señor y con poder de Dios. 기도할 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Debemos orar con propósito clara. 그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Y nosotros debemos seguir persistente. 아,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는 없어야 합니다. Algunos piensan que esa oración Dios no va a escuchar. No.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Nosotros debemos seguir a orar de esa manera, nuestro Dios va a contestar.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Y aunque haya dificultad, nosotros no debemos dejar de orar. 긍정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Y debemos orar con manera positiva.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Uno tiene que tener convicción que mi oración será escuchado ante Dios.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Cuando nosotros oramos, nuestra familia y nuestra iglesia, Dios va a bendecir. 제가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아마 3살 적에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Mi hija tercera, un día casi hubo accidente.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Entonces mi primera segunda estaba en primaria.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가는데 아이들 둘을 뒤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우리 셋째 딸 아이 세 살 된 아이를 제가 태웠습니다. Entonces atrás mi primera y segunda hija y al lado de mía la tercera hija.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거의 다 와가지고 커브에서 쓰려고 하는데 셋째 아이가 그냥 문이 열리면서 빠져나갔어요. Y había una curva, de repente se abrió la puerta. Y mi tercera hija se cayó. 그 세 살짜리 아이가 작으니까 그냥 문이 어떻게 잘 닫히지 않았는지 그냥 빠져나가 버려서 그러니까 차가 서지 않은 채 빠져나가니까 그 바퀴 밑에 실수가 있죠. Entonces era una curva. Ella era pequeña. Quizá podía chocarse por mi rueda atrás.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다리라도 이렇게 바퀴 밑에 걸리게 되면 다리도 절단해야 되고 뭐 이 큰 대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툴컥 내려요. Entonces eso podía causar un gran accidente, un grave accidente.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바퀴 밑에 우리 셋째 세 살 난 아이의 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Y yo paré y de repente al bajar yo vi en fuera de rueda de atrás había 이제 pie de mi hija. 이 다리가 이제 바퀴 밑에 깔렸으니까 이거 다리가 안 빠지고 이게 다리 이제 절단해. 세 살짜리 하니까 다리가 가늘죠. Entonces tenía tres años nada más, una piecita nada más. 그래 가지고 여기 자리를 빼니까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Y entonces con un medio de un poco de asusto y yo la saqué, pero salió. 깜짝 놀랐어요. Me asusté. 왜냐하면 바퀴가 만일에 10cm만 더 굴러갔다고 하면 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돼. Porque si pasaba 10cm más, entonces fue quebrado su pierna.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그 바퀴를 더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En ese entonces el Espíritu Santo me dijo que el ángel del Señor la guardó.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다리도 절단 안 하고 교통사고도 만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podía evitar gran accidente. Yo pienso que es por la bendición del Señor.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Y cómo sucedió esto? Porque yo oré a la madrugada.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또는 이게 교통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Porque yo cada mañana yo pido al Señor, Señor, con tu ángel guarda la vida de nuestras familias.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목회를 돕는 거 아십니까? Usted sabe que Dios a través del ángel está ayudando su ministerio.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Debemos confiar a nuestro Dios 여러분, y orar.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También por la salud de nuestra familia 여러분, debemos orar. 여기도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Aquí están muchos vehículos. También nosotros debemos orar por accidente.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Entonces los pastores tienen que vivir la vida diaria en la oración. 자, 그다음에 여기 네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또는 이 신유 은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Entonces en punto número 6 entonces cómo cuatro tipos de oración que Dios nos quiere enseñar para enseñarnos sus maravillas. 첫째는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Primero nosotros debemos orar oración de sanar. 이제 금식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Y eso nosotros decimos también ayuno.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Nosotros sabemos que había un padre trajo a su hijo endemoniado.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Entonces en ese entonces Señor Jesús dijo que solamente con la oración y ayuno podía echar esos demonios.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Entonces para uno que para recibir sanación hay que ayunar. 일주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Durante una semana puede. 필요하다면 두 주도 하십시오. Si necesario dos semanas. 한국에서는 40일까지도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Hay algunos pastores que oran hasta 40 días. 제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Y yo también en medio de ayuno yo recibí la sanación.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굉장히 위병이 생겨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Y cuando yo era seminarista en primer año yo tenía problema de estómago.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늘 불편했습니다. Entonces la comida yo no podía aguantar.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Entonces cuando yo decidí a orar, Dios me dice que tengo que ayunar.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딱 일주일 했습니다. Por eso yo ayuné durante una semana. 그것이 벌써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위병으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Entonces es 40 eso fue sucedió hace 40 años atrás, pero desde aquel entonces hasta hoy en día yo no tengo problema de estómago. 이제 이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질병도 금식 기도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No solamente enfermedad cuerpo física, sino que también nuestra mente también. 실패감이 있을 때에 algunos siente fracasos, 또는 좌절감이 생길 때 algunos se desanima, 무엇인가 답답할 때 algunos no está no saliendo bien,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십시오. En ese entonces es momento de 하나님께서 Ustedes seguramente va a experimentar gran bendición del Señor. 그다음에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Y también hay una oración de sanar.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Usted puede orar por los enfermos.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Y los que están sufriendo ya también puede orar por ellos.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제 중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Y también hay una oración intercesión.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Cuando Abraham oraba por Lot.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중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Entonces antes de caer Sodoma y Gomorra, Abraham pidió por la salvación. De Lot, y Dios lo escuchó.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debemos orar por aquellos incrédulos.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식당 이제 그 주인의 부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ntonces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en Los Ángeles salió una pareja que tenía restaurante. 그 한국 식당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 pero su esposo sí, no vino. 그러나 저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식당만 갔습니다. Pero para invitar la iglesia, yo siempre me fui a esa restaurante. 목사님들 오시고 손님 오시면 그 식당만 찾아갔습니다. Cuando viene visita, me fui a ese lugar. 교회 성가대, 뭐 교사들 많은 분들 그곳에 모시고 왔습니다. Grupo coral, los profesores, yo llevé en esa restaurante. 장사를 잘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Y yo lo ayudé para. 그 주인 너무 너무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Entonces me agradeció bastante. 손님을 많이 제가 모셔갔기 때문입니다. Porque yo estaba llevando muchas personas en ese lugar.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Pero él nunca vino a mi iglesia.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Pero un día surgió algo. 주일날 아침에 이분이 골프를 치러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En día domingo él fue a un lugar muy lejos para jugar golf. 주일날 교회 와야지요. En día domingo tiene que ir a la iglesia. 물론 그분 우리에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부인과 같이 나오라고 늘 권면했습니다만은 나오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간 것입니다. Entonces él se fue en vez de iglesia se fue a un lugar de golf. 저는 주일날마다 그분이 꼭 교회 나오고 다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Yo quería que ellos conozcan al Señor. 그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이 떨어진 풀밭에서 골프공을 칩다가 독사를 밟았습니다. 그것이 방울뱀인데 물리면 한 시간 안에 죽는 것입니다. Y él cayó una pelota de golf, él lo quería agarrar, pero de repente había una serpiente muy venenosa. Cuando se lo muerde, en 10 segundos, 20 segundos ya mueren. 여기는 그런 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방울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갱이를 물었습니다. Se lo mordió a su pie. 얼마나 그 독이 심했든지 의식을 잃었어요. Se cayó, se desmayó. 그래가지고서 헬리콥터로 후송이 됐어. 로마린다 병원이라고 하는 그 독사에게 물린 환자만 치유하는 로마린다 병원으로 급송 후송됐어. Entonces llegó hasta helicóptero, lo llevó inmediatamente a un hospital especializado. 헬리콥터를 타고 하면서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ntonces aquel enfermera que atendió dijo que usted ahora tiene que dejar testimonio. 내가 죽게 되면은 그 한미교회 김 목사님을 만나서 내 장례 그다음에 당신 아이들 모든 장례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아내에게 그렇게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ntonces era su testamento era algo más o menos así. En Los Ángeles hay un pastor Kim, entonces que él me dirige a mi funeral.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Ese señor nunca vino a mi iglesia.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La verdad él no es miembro de mi iglesia. 그런데 제가 매일 거의 매일 그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하고 이러니까 그분은 나를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Pero yo siempre visitaba a él, pero entonces en su pensamiento yo era su pastor.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Entonces yo tomé mi auto y me fui a ese lugar. 자동차 타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Entonces en medio de camino yo estaba orando. 하나님, Dios.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늘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Yo siempre intercesaba por este señor. 독사에 물려 가지고 만약 죽는다고 하면 이 사람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는데 그럼 전도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효과가 없습니다. Entonces cuando él muere ahora él no va al cielo. Entonces todo mi esfuerzo es va a ser vano. 지금까지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지금은 안 됩니다. Yo oré mucho por él. Ahora no es el momento.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됩니다. Señor, tú no tienes que llevar ahora. 내가 가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Entonces yo me voy a ir. Voy a orar por último.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 몸이 까맣습니다. Cuando yo vi, todo su cuerpo se quedó negro. 저는 그 독사에 물린 사람 처음 봤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Yo vi primera vez envenenado por serpiente. Era tan severo. 여기 다리는 새까맣고 온몸이 까맣습니다. 독이 todo su cuerpo se quedó en negro. 의사가 말하기를 가망이 없다는 것이. Dice el doctor ya no hay salvación.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Entonces agarrando su mano yo oré por él.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Señor tenga piedad. 하나님 반드시 살려 주셔야 됩니다. Señor tú tienes que hacer algo. 자, 그래 이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Y él tiene que ser salvo. 그리고 이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반드시 다시 살아서 구원받아야 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Entonces ellos tienen todavía su esposa y sus hijos y él tiene que vivir todavía. 그러고 나서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깨났어. Entonces al terminar mi oración de repente él recobró la conciencia. 깜짝 놀랐습니다. Entonces todos los doctores se asustaron. 저는 무슨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No estoy diciendo que por mi oración que él se levantó. No.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Porque Dios amó a este hombre, por eso le dio la vida. 그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Y por eso él sobrevivió.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Pero ahora aconteció segundo problema. 며칠 후에 다시 제가 돌아가 보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막 야단합니다. 왜 나를 살리겠습니까? Entonces, algunos pasando algunos días yo visité a él, pero en vez de agradecer él se quejó conmigo. ¿Por qué me sobreviviste? 의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다리 독사에게 물린 이 다리는 절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Porque el doctor dice que su pie que fue mordido tiene que cortar. 어떻게 다리를 절단하고 내가 이렇게 이 이제 불구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Y cómo podré vivir sin pie, sin una pie? 죽고 싶습니다. Mejor es morir. 목사님 왜 나 살려 주었습니까? ¿Y por qué me oraste por mí? 내가 입장이 곤란했어. Entonces estaba un poco incómodo.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Y por eso le dije que voy a orar de nuevo. 절단하지 아니하고 불구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시다. Para que salve también tu otra pierna. 또 기도했습니다. Y por eso yo oré de nuevo.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Y agarrando su pie, pierna, oré.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Y pero ahí sucedió milagro. 다리 절단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No tiene que cortar ese pie.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Eso no muestra la gloria. 이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앞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él tiene que ser normal de esa manera él puede ser un testimonio.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Y Dios escuchó esta oración. 절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Y no cortó esa pierna. 병원에서 몇 달 치료받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몇 달 치료받고 다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지팡이 짚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Entonces, pasando algunos meses en hospital, regresó a su casa y después de todo sanados y participó y vino a nuestra iglesia. 이분이 큰 식당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Entonces, él era dueño de un restaurante bastante grande. Esa noticia se esparció por todo. 그래서 아 이분이 독사에 몰렸는데도 살아났다. 아주 뉴스 화제거리가 됐어요. Entonces era una noticia muy grande porque uno fue mordido y casi muerto se sobrevivió. 또 기도해 가지고 살았다고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Y por la oración él sobrevivió. Esa noticia esparció por toda parte. 그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Y también que este señor ya recibió al Señor, ya asiste a la iglesia. 그래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나오게 되었습니다. Y por eso muchos incrédulos también podía asistir a la iglesia.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중복 기도하면은 Y cuando nosotros oramos por los demás, 안 믿는 사람이 Y aquellos incrédulos, 언젠가 하나님의 뜻하던 시간에 y algún día, en ciertos tiempos,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Y Dios va a dar el momento de encuentro con él.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우리는 중복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Por eso ustedes y yo nosotros debemos seguir orar por los demás.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Y por cuatro es una oración mutua.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Cuando una congregación que oran juntos ahí tiene el poder.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Entonces ahí no puede intervenir Satanás.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Entonces una congregación multitud que oran al Señor ahí puede haber gran poder de Dios.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Nosotros sabemos cuando apóstol Pedro estaba encarcelado, los congregación estaba orando. 그랬더니 이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de repente se abrió la puerta de cárcel y podía ser salvos.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은 Y cuando ustedes si tienen oportunidad 한국에, de visitar Corea,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국 교회 한국에 방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신 분. 예. Aquellos que ya visitó a Corea, algunos que visitó a Corea. 한 분도 안 계셔? Ninguno. 왜 quieren. 한국에 못 오셨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고 싶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왜 못 오셨어요? Tienen deseo, pero ¿por qué todavía no tuvieron oportunidad? ¿Cuál es el problema? ¿Cuál fue? Mucho dinero. Entonces, segundo. 하나님, 나 한국에 뭐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교회 부흥도 있는데 나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분. Aquellos que están orando, Señor, yo quiero visitar a Corea. Algunos que estaban orando al Señor para visitar al Corea. Ya. Algunos.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Entonces, hermanos, piden al Señor. Algún día, Dios va a dar oportunidad a visitar a Corea también. 반드시 마음에 그 하나님 나 한국 방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Entonces, si Dios va a contestar. También va a entregar el recurso. 여러분 한국 교회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Entonces cuando ustedes si, quizás algún día tenga oportunidad al llegar a Corea, puede anotar que en la iglesia coreana alaba mucho. 그다음에 성가대가 아주 강합니다. Y hay siempre grupos corales con uniforme.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합심 기도를 많이 합니다. Y también una cosa es que ellos en congregación oran junto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Entonces muchos oran juntos. 설교 듣기 전에 antes de oración, antes de predicación. 설교 들은 다음에 después de predicación. 그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en viernes a la noche. 그다음에 새벽에 en madrugada. 또는 우리가 저 작은 구역으로 모였을 때도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En grupo celular en cada su lugar, cada hogar. 그래서 제목을 놓고 모든 성도가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Siempre ponen un tema de oración, entonces todos oran con mismo tema.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Yo creo que por eso hay poder de Dios que están dándole gran avivamiento en nuestro país.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합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Por eso en su iglesia también En la congregación hay que orar juntos.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Entonces va a haber gran poder de Dios sobre aquella congregación. 자, 제가 이제 또 그 자동차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Entonces yo voy a darle una historia más sobre auto. 제 막내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 가지고 거의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밤에 심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Entonces cuando mi esposa estaba embarazada, mi último hija, nosotros visitamos a un hermano. 여러분 신방할 때 부부가 목사님 네 분이 같이 하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No sé cómo hacen ustedes, pero cuando yo me voy a visitar a un hermano, yo siempre acompaño a mi esposa. 그래서 12시, 1시, 2시까지 신방했어요. 새벽 2시까지. Y por eso a veces hasta 2 de la madrugada estamos a una casa de hermanos. 그 밤중에 1시까지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 볼보 좋은 세단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Entonces en una madrugada terminó la visita, estaba regresando. Aquel día yo tenía un vehículo marca Volvo. 밤중이니까 차들이 많이 없지요. Entonces a la noche no hay muchos autos.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그 길을 가는데 푸른 신호등에 우리는 그냥 막 달려갔어요. Entonces el semáforo era verde y con toda tranquilidad nosotros estamos yendo. 사거리에 저쪽 오른쪽에서 이제 붉은 신호등이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우리 차를 쳤습니다. 충돌 사고 났어요. Era un lugar de intersección. Ese lugar tenía un semáforo rojo. En mi parte semáforo verde. Yo me fui tranquilamente, pero de repente ese auto pasó y le chocó a mi auto. 그래서 앞을 치고 뒤를 쳐갖고 완전히 차를 폐차될 정도로 아주 차가 많이 상했어요. Entonces casi mi auto se fue destrozado totalmente. 중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고 있을 때니까 아이하고 산모였습니다. Importante es que mi esposa embarazada estaba junto conmigo. 그래가지고 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에게 기도해서 눈 오게 해달라고는 그 아이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상이 없는가 그래서 병원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입원이 되었습니다. Y esa que estaba dentro era aquel que pidió la oración a su abuela para que nieva. Entonces esa era estaba dentro. Entonces nosotros fuimos a hospital. 문제는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Problema no era accidente de vehículo.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교회 재정 집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신방 갔다 오다가 사고 나고 차가 폐차가 되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ntonces yo el día siguiente yo avisé a mi hermano que estaba guardando dinero contable. Entonces yo dije que tuvo accidente y mi esposa está en hospital.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하면 자동차도 새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병원비도 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Entonces yo pregunté si estamos asegurado, entonces en seguro puede encargar todos nuestros gastos. 근데 재정 집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깜빡하고 몇 달을 지금까지 그 순간까지 보험료를 안 냈습니다. Pero este diácono de repente asustándose dijo que ya hace meses no estamos pagando el seguro.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병원 보험도 안 되고 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Entonces las cosas estaba puede ser algo más peor de lo que imaginé. 그러니까 그 재정 집사가 교인들에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 차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사고가 만났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Entonces otros hermanos dijeron a aquel encargos, ¿cómo no puede pagar el seguro del pastor? ¿Cómo puede hacer trabajar de esa manera? Quejaron.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Surgió un problema de la iglesia.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이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막 우리 교인들도 다 용서합시다. 또 우리 다 용서합시다. 우리 다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면밥물 손해는 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ntonces yo le dije a los hermanos, hermanos, uno puede equivocarse. Nosotros vamos a perdonar, aunque perdemos algo, pero vamos a perdonar. Yo dije así. 그분이 물론 이제 미안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Al fin ese señor por sentirse culpable no podía asistir más a la iglesia.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도 성도들이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Ahí aprendí que yo, los pastores, aunque hay errores a nuestros congregaciones, miembros, nosotros debemos saber a guardar y mostrar el perdón ante todos congregación. 여러분 목회에 좀 어려움을 준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Entonces, algunos que causa problemas en su iglesia, no vaya a echar la culpa a él. Lo vamos a guardar en nuestro corazón y vamos a perdonar.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Porque este es el poder de la oración. 기도하는 목회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Aquel pastor que ora tiene poder de perdonar. 자, 그다음에는 이제 교회 성장 원리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tonces ahora yo voy a decir sobre el principio de crecimiento de la iglesia. 제일 먼저 우리 리더십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Y vamos a pensar primeramente principio sobre liderazgo. 자, 어떤 기관이든지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이제 발전과 모든 성공 실패가 갈려질 수 있습니다. Entonces, hermano, no solamente la iglesia, tanto iglesia como toda organización, aquel organización depende cómo actúa el líder de aquel grupo.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아주 강력한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Por eso nosotros debemos considerar para manejar bien el asunto de la iglesia también los pastores tienen que tener cualidad de liderazgo. 누가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일까요? ¿Quién será un gran líder?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지혜자입니다. Aquellos que siempre andan con el Señor teniendo sabiduría del Señor.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입니다. Y aquellos que tengan un corazón fuert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아는 목회자입니다. Aquellos que conozcan cuál es mi propósito del llamamiento.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도자입니다. Aquellos que sepan a través de la iglesia qué es lo que quiere lograr Dios. 하나님 앞에 늘 교회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Y aquel líder que sabe orar teniendo visión de Dios. 그 다음에는 이제 밸런스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Aquellos que tienen equilibrio. 이 밸런스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Equilibrio significa no es que solamente pastor tiene esa visión, sino que saben a mostrar hasta los congregación para que tengan mismo visión.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l líder significa hay seguidor.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Si no hay seguidor, no es líder.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지도자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Como Moisés tenía su hermano Aarón que siempre estaba junto con él.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먼저 교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Y por eso el líder, el pastor tiene que pensar primero a su congregación.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No es programa.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프로그램을 먼저 중요시하고 사람을 나중에 생각합니다. Primeramente, normalmente un pastor piensa un programa y después piensa la congregación. 언제나 먼저 교인을 생각하고 언제나 먼저 불신자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Pero el pastor, un líder verdadero tiene que pensar primero a congregación y aquellos incrédulos.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그 성도들과 교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Y después deben a dirigir con amor a sus seguidores. 사랑이 없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Sin amor no hay liderazgo. 저는 목회자라는 목사님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째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Y yo vi un gran pastor, aquellos pastores fieles ante el Señor. Su común característica es ellos tienen amor. 교인들이 목사님이 과연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잘 압니다. Y ellos ya saben que mi pastor ama congregación o no. 마치 자녀들이 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처럼 잘 압니다. Igual como los hijos ya saben que sus padres tienen amor hacia ellos o no. 교인들은 그냥 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Cuando nosotros decimos nosotros yo amo a ustedes, con esto no basta para la congregación.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hermanos, en verdad, dentro de ustedes tienen que tener amor hacia su congregación. 설교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Sí, aunque no predica bien, está bien.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Aunque no tiene cualidad de enseñanza, está bien. 여러분 행정력이 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Si no tiene buena administración, está bien. 여러분 상담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Si no aconseja bien, está bien.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Pero uno nunca tiene que faltar es amor. 사랑 없이 여러분 설교하고 Entonces, predica sin amor. 사랑 없이 여러분 교육시키고. Si educa sin amor. 사랑 없이 상담하고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Y aconseja sin amor y dirige congregación sin amor, ahí no puede haber un fruto. 목사님이 막 선지자적인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 말씀을 전해도 교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Aunque un pastor tiene una palabra de fuego y poder del ángel, pero sin amor no puede haber resultado. 교인들이 변화받는 것은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La congregación, a conversión de la congregación no es por predicación del pastor. 교인들이 변화받는 것은 목사님의 사랑의 목회 때문이죠. Conversión puede haber sintiendo el amor de su pastor. 사랑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목회자는 사랑으로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Entonces una madre con amor alimenta a su hijo, ahí puede haber crecimiento. Misma manera en la iglesia.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Y también en número 4, ustedes mismos tienen que saber quién es ustedes.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키가 좀 비슷비슷하고 얼굴 모습이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Entonces, cuando yo veo aquí, ustedes tienen casi misma altura y parecen casi todos son iguales. 만일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시내에서 만나면 누가 누구인지 제가 분명 못 합니다. En mi caso, cuando encuentro a ustedes en el centro, yo no podré conocer a ustedes.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한국 목사님도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비슷하게 Pienso que ustedes piensan lo mismo a los pastores coreanos. Cuando vean, casi todos son idénticos. 그런데 다 달라요.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달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Pero ustedes fíjense bien, la verdad cada uno es diferente.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분 있습니까? 그럼 성격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Será que hay dos personas es idéntico, tienen mismo cara, mismo carácter? 없지요. No, nadie 그러면 es igual. 중미 여기 니카라과 벨리제 뭐 혼두라스 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중미 북미 멕시코 그다음에 남미 다 합쳐가고 여러분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여러분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Entonces vamos a observar entonces en toda Centroamérica y Sudamérica en todos los países cuando encontramos será que podemos encontrar una persona igual que ustedes? 없죠. 그러면 아시아 가면 있을까요? 아시아나 저 몽고나 저 일본, 한국에 오면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있을까요? Entonces, ¿será que podemos encontrar otro continente en asiáticos? ¿Podré encontrar idéntico que ustedes? 없어요. No, 그러면 no, no. 유럽 가면 여러분 같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Entonces, ¿en Europa?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지나간 세대, 과거 시대에 있었을까요? Entonces, en este presente si no existe, ¿será que existió en nuestros pasados?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까요? 앞으로. ¿Será que va a existir uno igual que ustedes? 똑같은 사람이 또 생길까요? En mil años, dentro de mil años, ¿será que va a existir una persona igual que usted?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Entonces, ahí nosotros debemos creer que nosotros somos algo único en toda creación del 절대로 Señor. 절대로 남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No vaya a copiar a otra persona.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를 모방하고 배운다는 차원에서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Sí, claro, aprender está bien. 그러나 그 사람과 똑같이 하지는 마십시오. Pero no vaya a pensar que yo quiero ser igual que otra persona. No piensen de esa manera.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Porque hay punto positivo que Dios me ha dado. 또 내게 많은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Hay puntos débil también.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r eso es importante uno debe saber quién soy yo ante Dios.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목회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Cuando nosotros andamos de esa manera hay bendición del Señor. 여기에서 훌륭한 지도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Ahí puede encontrar un verdadero liderazgo.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또는 측정할 만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Entonces en punto 5 es que uno tiene que tener una meta. 그러니까 월간 계획 또는 뭐 주중 계획 그다음에 연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l plan anual, plan semanal, plan diaria. 그래서 이제 아, 전도를 우리 몇 명까지 하겠다. 또는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아, cómo nosotros yo voy a evangelizar y cómo voy a educar a los miembros. 이런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여러분이 목회자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Y mostrando de esas plan nosotros podremos a tener liderazgo hacia ellos.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El número punto seis es que nosotros debemos tomar decisión.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Quién es líder? Es aquel que da decide.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많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En Corea cuando yo estaba haciendo ministerio yo tenía que decidir muchas cosas.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설치였습니다. Uno de esos es poner máquinas para televisión. 저희 교회는 한 1500석 되는 교회였습니다. 천주교처럼 아주 긴 교회였습니다. Y nuestra iglesia aquel entonces tenía 1500 miembros y sillas. 이렇게 강단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영상 설치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Entonces, ¿cómo así? Entonces tenía en medio y otros la pared era ideal para poner pantallas ahí. 그리고 천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Y techo era bien alto, se veía muy hermoso. 그래서 가운데 강단을 그대로 두고서 양쪽의 영상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ntonces tenía idea que en medio dejar vacío ahí al lado poner pantalla gigante. Eso sería genial, pensé.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상을 똑같은 것을 양면 벽에 설치하니까 돈이 두 배로 드는 것입니다. Pero el problema era tenía que poner para dos pantallas necesitaba el gasto doble.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가 없이 여기처럼 그냥 가운데 중앙에서 스크린으로 내려 떠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Porque normalmente las iglesias ponían pantallas gigantes solamente en medio, nada más. 그러니까 교회가 길고 또 넓기 때문에 양면에 영상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 iglesia era bien larga y ancho, entonces yo pensé que eran los dos pantallas sería genial. 반대였습니다. Pero miembros dijeron no.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영상 이 장비를 쓸 텐데 기왕이면은 바르게 좋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Pero sí, yo pensé dentro de 5 o 10 años y pensándolo bien sería bueno no solamente en medio sino ahí en dos partes sería bueno. Yo 그래서 pensé. 교인들이 반대해도 돈이 두 배로 들어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양쪽에 영상을 크게 설치했습니다. Aunque hubo problema y contra mí, pero yo, aunque gastaba en doble, pero yo decidí a ponerlo a dos pantallas. 나중에 교인들이 참 목사님 결정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Pero pasando el tiempo todos los miembros dijeron que pastor tu decisión era correcta. 설치해 보니까 너무도 좋고 그렇게 한 교회가 없고 너무도 자기들이 보기에 글씨도 잘 보이고 좋았습니다. Porque era bien cómodo para todos los toda la congregación teniendo a dos pantallas de esa manera ellos como aceptaron y supieron que mi decisión era correcta. 만약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운데도 영상을 설치했다고 하면 몇 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Si yo hubiera escuchado la decisión de la congregación, si yo hubiera teniendo solamente una pantalla, pasando algunos tiempos, nosotros teníamos que gastar más todavía.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 목사님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판단력이 세우면 그 지도력을 가지고서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Si un pastor en medio de oración, Dios le dice algo, tiene que decidir usted y tiene que seguir.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Ahora tenía otro problema en aquella iglesia. 교회가 한 10여 년 건물된 교회인데 화장실은 아주 옛날 재래식 같은 화장실이었습니다. Es instalar bañero, porque era una iglesia con tantos años de historia. El baño estaba muy feo. 그 화장실이 현관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한국의 무더운 더운 날씨에는 그 화장실 냄새가 본당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Ese baño estaba en entrada del templo y en el verano ahí había un olor muy feo, no es agradable. 화장실이 또 작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막 서야 되고 아주 시설이 안 좋았어요. El baño era bien pequeño, había muchos miembros, tenía que ponerle filas y todo. 여러분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교회 설교 목사님의 설교는 잊어버려도 화장실 경험은 평생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ay una historia que un nuevo miembro cuando viene a la iglesia nunca no recuerda la predicación, pero nunca olvida sobre el baño.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들 다 모아 가지고선 이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화장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Entonces yo llamé a los ancianos, nosotros tenemos que hacer de nuevo el baño.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데 그때 뭐 화장실 잠깐 쓰는데 반드시 그렇게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Entonces ellos dijeron, ellos vienen una o dos veces a la semana y por uso de uno o dos días nosotros tenemos que gastar tanto dinero. 두 번째 회의, 세 번째 회의 계속 반대했습니다. segunda reunión, tercera reunión, ellos siguen estaba en contra mí. 저는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Yo soy uno de las personas que pienso que el baño es más importante que todo. 여러분 교회 화장실 안 좋으면 요번에 가서 당장 고쳐야 됩니다. Si en su baño, en su iglesia, si no está instalado bien, y si cuando regresa, hágalo primero al regreso. 그래가지고서 이제 반대하는데도 내가 그럼 화장실 우리 고치는 걸 하고 교회 앞에 광고하고 그냥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ntonces un día yo dije, ustedes están contra, pero yo voy a dar anuncios y yo voy a seguir. 그래서 아마도 아마 화장실로서는 아마 한국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Entonces quizás el baño uno de los mejores en todo nuestro país yo puse en mi iglesia. 물론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Entonces, aunque gasté mucho, pero nuestros miembros congregaciones estaban tan contentos. 전에는 그냥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여성들이 이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제는 넓은 아주 자연 아주 최신식 이런 모든 설비를 갖춘 화장실을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Entonces, aquel antes del baño, las hermanas cuando fueron en el baño estaban tan incómodas, pero de repente se cambió en más moderno.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Entonces uno tiene que discernir. 교인들이 다 반대하던 목사님이 확신 있으면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결정해야 돼요. Si aunque congregación se levanta, pero si el pastor tiene una convicción, tiene que seguir adelante.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미리 이제 문제 될 것을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Y número siete es que uno tiene que tener capacidad de solucionar el problema. 지도자는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El líder es alguien que ve anticipadamente. 1년, 2년, 3년을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Él tiene que ver anticipadamente uno, dos, tres años.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사람입니다. Uno que se ve más adelante y más amplio. 아, 교회 성장의 저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미리 발견해 가지고 미리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Entonces uno tiene que saber cuál está dificultando para el crecimiento y tiene que saber a solucionar.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Número ocho es que uno tiene que comunicar bien con su congregación.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Si el pastor tiene una visión, tiene que saber transmitir a congregación. 그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런 비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Para que congregación también comprendan esa visión.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Uno del problema grave de un pastor, aunque tiene una gran visión, pero no comparten con su congregación.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Ese pastor que sabe transmitir esa visión y lo agarra el corazón es un pastor bueno. 다음에 아홉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나누어 주십시오. Y punto número nueve es que un líder pastor tiene que saber compartir. El trabajo.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No vaya a hacer solos todo el trabajo. 제가 이제 한번 목회자 교인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Un día una iglesia me invitó para un seminario. 금요일 날 저녁 이제 세미나가 평신도 교회 재직들 세미나였는데. Entonces había aquellos líderes de su iglesia. 그래서 저녁 식사라고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Entonces después de cena junto con el pastor me fui a aquel lugar.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Entonces el pastor abrió la puerta. 목사님이 불을 켰습니다. El pastor prendió. 목사님이 의자를 다 배치하고 칠판도 갖다 놓았습니다. De repente pastor mismo arregló la mesa y silla y pizarrón.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재직들이 없어서 저는 목사님 혼자 하는데 재직들이 한 80명이 모였습니다. De repente después de esa preparación comenzó a llegar aquel líder de su iglesia 80 miembros. 그런데 그 80명의 재직들이 강의 다 끝나니까 다 가버리고 또다시 목사님하고 저하고 칠판도 치우고 전기도 끄고 마지막 문을 닫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Entonces después de terminar ese seminario ellos se fueron así nomás. Entonces aquel pastor y yo nosotros otra vez los sacamos en aquel lugar.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80명이라는 재직이 있는데 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Entonces yo pregunté al pastor, usted ahora tiene más de 80 líderes de su iglesia, ¿por qué no compartas ese trabajo? 그분들 다 직장에서 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하지요. Entonces dice que ellos trabajan y ahora están cansando, entonces yo hago solo. 그것은 좋은 목방법이 아니라고 hermano, 생각합니다. Eso no es buen método de ser un pastor.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서 좀 일찍 오셔가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Uno puede pedir que puede venir un poco más temprano que usted encarga abrir la puerta otro preparar la mesa. 당신은 와서 미리 칠판 준비도 하고 또 강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Y otra parte de miembro puede pedir que preparen pizarrón y para preparar un seminario. 이제 재직 세미나가 끝나면 당신이 좀 정리 좀 하고 문을 마지막 닫고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 también al terminar ustedes quién puede sacarlos y quién puede cerrar la puerta puede encargar. 또는 소그룹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당신이 요 그룹을 맡아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Si hay muchos miembros, puede dividir los grupos. Usted va a encargar a la enseñanza de esos grupos. Puede encargar.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De esa manera ustedes pueden tener tiempo de orar. 그래야 설교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Tiene tiempo de preparar el sermón.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Si ustedes hagan todo el trabajo desde madrugada hasta la noche, ¿cuándo podremos orar?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여기 보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En número 10, un pastor tiene que mostrar el motivo positivo. 이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Un pastor tiene que consolar a sus miembros.